전국 럭세건축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9일과 10일 평양의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선과학기술청년맹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발표회에는 김일성 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국가설계지도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증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습니다.